서툴고 부족해도 우리가 우리여서 좋더라. 모든 게 그대라는 희유만으로 그래. 그 따스함만 머물던 곳에 그대와 함께한 밤들이 쏟아진다. 작은 내 방 빈틈 없이 온통 너로 수놓아서 방을 떠다닌다. 창밖 별처럼 마치 꿈을 꾸듯이 새벽에 내려앉은 공기는 모두 소원처럼 아쉬움만 닮아있어도 그래. 세상이 미워 굳게 닫아둔 마음도 널 떠올린 순간에 조금씩 열려. 작은 내 방 빈틈없이 온통 너로 수놓아서 방을 떠다닌다. 창밖별처럼 모두 꿈인 것처럼 줄 그